곳에 내가 서 있을 것만 같아. 함께 했던 우리 약속들 아직도 너무 선명한데 나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아. 이것도 잊으려고 억지 웃음 접어도 왜 이렇게 널 잊지 못해. 아파야 하는데 아냐 아무 말도 아냐. 그냥 나 혼자 또 나